11월 물이 나뭇잎으로 거머지는 달 크라크족 강물이 어는 달 하다차족 마물을 거두어들이는 달 태화 푸에블로족 작은 곰의 달 우이네바고족 기러기 날아가는 달 키워와족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아라파우족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림입니다. 11월에 대해서 인디언 각 부족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청취자 조영우 씨가 제게 띄우는 편지 속에서 적어주신 글이에요. 조영우 씨의 편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그들 주위에 있는 풍경의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그 달의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명칭들을 보면 인디언 부족들이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친밀하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바라본과 동시에 내면을 응시하는 눈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1월은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달이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날씨처럼 스산하고 외롭고 괜히 맘만 바빠지는 그런 날이지요. 누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11월인가요? 여러분께는 11월이 어떤 의미신가요? 오늘 FM 영화 음악의 첫 곡, 영화 Sweet November 중에서 Only Time, 애냐의 음성 들어봤습니다. 조용 씨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사실 조용 씨의 사연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실래요?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이거 그 아랍파호족이 생각하는 11월이죠.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 그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감이 갑니다. 저처럼 1년을 헛되이 보내버린 것 같은 게으름뱅이에게도 어떤 힘을 주는 것 같고요.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러네요. 11월쯤 되면 정말 다들 굉장히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특히 이달이 점점 깊어지면 나뭇잎들 다 떨어지고 바람이 산하게 불고 하늘빛도 더 이상 푸른빛은 안 보이고 회색, 잿빛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더 마음이 쓸쓸해지는데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이거 누구요? 아랍파 호족. 아, 고맙습니다. 이거 들으니까요. 이 나머지 한 달만이라도 진짜 열심히 해서 이 12월이 지나갈 때, 올해가 끝날 때 그래,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가능성이 보여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훈 씨 고맙고요. 조미연 씨, 늘 새벽을 날아오신다 그랬죠. 야, 새벽을 날아오다. 왜 근데 저는 이렇게 날개가 생각이 나지 않고 황금박쥐 망토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막 가운 같은 게 뒤로 막 보면서 이렇게 날아오셨을 것 같아요. 어쩐지. 김명희 씨,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독일의 윤태희 씨, 지금 물론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고요. 훈련소 시절 면회 오신 부모님 만날 때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죠. 저희 방송 들으면서 김영채 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 결심 사실 점점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버티면 정말 기적입니다. 3시까지 깨어있는 것은 인간한계 극복 다큐를 찍는 것 같아요 하신 정주양 씨. 제가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아나운서국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러면서 도대체 시간대를 바꾸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저 사실 뭐 이 시간대 기쁜 시간만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사연만 봐도 감동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미강 씨 졸업 연주 잘 하셨어요? 좋은 그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졸업 연주 하시기 전에 음악을 못 띄워드린 게 좀 아쉽네요. 자, 김미강 씨 그래도 계속 사연 올려주세요. 저희 인터넷으로 그리고 편지로 엽서로요. 인터넷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원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정원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는요 150-600번이고요. 저희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프리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라스베스트 디지털 영화제에서 초대권과 티셔츠 하루 두 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유영은씨 듣고 계세요. 영화 프랜치키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Dream a Little Dream의 샹송 버전 듣고 싶다고 하셨죠? Les Ouverts Beautiful South End 노래입니다. Des souvenirs de ces gens éternels, puisqu'on répare de jour à zéro, par les peines de charge étrange. Ce souvenir, je te le prends. Des souvenirs comme ça, j'en ai tout le temps. Si par la rue la vie nous sépare, je le sortirai de mon terroir. Je rêve les yeux ouverts, ça me fait du bien. Ça ne va pas plus loin. Je vais pas voir derrière, puis si je reviens, vivement démarre. Une dernière vez du chéri, mon amour, quand j'ai mon nuit. Tous les jeux se ressemblent à présent, tu m'es mon terrible amour.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여기는 중국입니다 하시면서 홍신혜 씨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그저 영화를 사모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영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도 흘러갔네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화양연화의 삽입곡 네킹콜의 Quizzes, Quizzes, Quizzes 들려드렸습니다. 박정식 씨도 이곡 신청하셨죠. 며칠 전에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노랫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줬더라고요. 이야, 그 친구 대단한데요. 친절하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고 그때는 아, 이 노래가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긴 했지만 신경이 곤두서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셨죠. 이진아 씨, 송원규 씨, 홍주연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가사를 조금 한번 볼까요? 그 Quizzes, Quizzes, Quizzes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난 그대에게 묻곤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그대는 늘 내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날들은 지나가고 나는 절망에 빠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대는 시간을 잃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느라고. 하지만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때문이라면 언제까지라도, 언제까지라도. 아, 그렇게 날들은 지나가고 나는 절망에 빠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 화양연화예요.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가 나온 게 참 적절하네요.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 제 아이가 아주 까는 아이일 때 새벽에 2시간 한 번씩 깼거든요. 그래서 밤을 거의 샜던 게 기억이 나요. 아이가 옆에서 누워있을 때 밤을 샐 바에는 영화를 보자 하면서 애를 재우고 소리를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요. 그리고 영화를 봤거든요. 불을 다 끄고 조그만 TV 화면에서 비디오 화양연화를 틀었는데 아, 그 영화의 파도에 제가 휩쓸려가지고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서요. 엄청나게 우는데 애가 일어나서 중간에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애한테 그 젖병을 물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왜 그렇게 장만옥 양조위 모두에게 감정이 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만옥은요. 꼭 이렇게 시냇물에 씻어가지고 헹군 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맑은 쟁반 같아요. 그 동그란 얼굴 안에 왜 이렇게 온갖 표정이 다 담겨져 있는지 저는 장만옥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절대로 턱 깎거나 이런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전해주는 그 얼굴의 느낌이 참 좋아요. 이용관 씨는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를 보고 우셨군요.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 영화를 보셨다 그랬죠? 그 장면 있었잖아요.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는가 라는 신의 질문에 아니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하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펑펑 우셨다고 그랬어요. 영화의 삽입곡으로 나왔던 곡 띄워드릴게요. 이용관 씨 듣고 계시죠? 베리 화이트가 부릅니다. Never, never gonna give you up. 네, 청취자 이용관 씨의 마음 같아서 왜 이거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죠? Never Gonna Give You Up.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 삽입됐던 베리 화이트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선규 씨 지금 듣고 계세요. 그 요즘 장동건 씨가 출연하는 핸드폰 CF 중에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잖아요. 그 곡을 누가 불렀는지 알고 싶어서요. 원곡의 잔잔함과는 달리 그 곡에서는 파도 속에 부서지는 바위의 격함이 느껴집니다. 하셨죠. 그 영화 러브 스토리의 음악은 원래 그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레가 맡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가사가 붙여져서 팝송으로 불려졌죠. 그 곡의 제목이 바로 Where Do I Begin입니다. 앤디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이 CF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보컬의 여가수 셜리 베시의 버전으로 담겨있죠. 자, 셜리 베시가 부르는 Where Do I Begin 띄워드릴게요. 이 음악 뒤에는요. 시네필 인터뷰 대단한 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love can be. The sweet love story that is older than the sea. The simple truth about the love he brings to me. Where do I start? Like a summer rain that cools the pavement with a patent leather shine. He came into my life and made the living fine and gave a meaning to this empty world of mine. He fills my heart. He fills my heart with very special things, with angel songs, with wild. He fills my soul with so much love that anywhere I go, I'm never lonely with him along. Who could be lonely? I reach for his hand, it's always there. How long does it last?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m going to need him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he'll be there. He fills my heart with very special things, with angel songs, with wild imaginings. He fills my soul with so much love. Could be lonely. I reach for his hand. It's always there. How long does it last?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m going to need him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he. 학교에서 영화 교과서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뉴스에서 그러한 기사를 보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영화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 풀어드립니다. 영화 교과목 운영위원회 상명대학교 서인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뵀었는데, 예전에 뵀을 때 영화 공부하는 분이라고 해서 만났었는데 영화 배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네, 여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일이 참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그 직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정확한 명칭은 영화 교재 편찬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영화 학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예. 영화 교과서가 생긴다. 고등학교에.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영화는 어떤 영화들일까? 또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나도 한번 그 교과서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네. 어떤 수준으로 맞추셨어요? 영화학과에 지금 대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비교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재이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가 편찬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교재이고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영화 전문인이 되거나 영화 전공자가 될 건 아니고 네. 소양교육의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고등학생이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역사를 배울 때 영화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에 타겟을 맞춰서 네. 소양교육 차원에서의 교재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생들은 문자 세대이기보다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게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네 리터러시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필하고 있는 책도 영화 읽기 차원에서 영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감상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구성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예,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두 권의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지금 현재 집필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 읽기 차원에서의 영화 보기라는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은 영화 제작이 일종의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영화 만들기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보기에서는 우선은 영화 교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서 네. 일부에서는 이제 개론적이면서 총론적인 영화의 이해 항목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 이제 영화로 배우는 세상에서 각 네 챕터마다 네. 정치, 문화, 역사, 사회상에 관한 영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텍스트를 어떤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선생님이 그걸 학생들과 같이 그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화 보기가 아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정치, 사회, 문화 뭐 예. 이렇게 각각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예. 세상 보기를 어떤 영화들을 예로 집어넣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로 배우는 세상, 시네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네. 그 부분은 네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챕터가 영화로 배우는 문화 해서 예. 그러니까 이 문화 중에서도 주로 청소년들의 가장 민감한 소재일 수 있고 관심사일 수 있는 성과 폭력을 주로 다루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 영화를 볼 때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을 어떻게 접근할 네. 것인지 또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과 폭력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많은 영화들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네. 학생용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교사용에서 선생님들에게 그 구체적인 분석에 해당되는 영화를 제시하면서 분석 모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이끌어내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네. 이제 학생들도 영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가고 배우는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사용에는 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든지 아니면 번지점프라든지 이런 영화들 아니면 또 친구가 폭력성의 문제에서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텍스트들을 분석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성이나 폭력에서 관심이 될 수 있는 영화들의 목록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사회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가족이라는 문제를 집중적인 주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부 1, 2, 3. 예. 을 텍스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화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미국적인 이데올로기, 우리가 네. 그냥 막연히 본다면 흥미 위주의 상업 영화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미국적인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네. 있고 이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디아나 존스를 분석해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원한 제국을 텍스트로 네.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영원한 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적인 그것이 같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계선과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의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까지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정치, 문화, 사회, 역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화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영화들이 사실 수백 수천 편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 몇 편을 사실 골라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예. 필진들 사이에 어떤 동의가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필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지금 1부에서 영화의 2회 부분은 다섯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네. 예, 첫 번째 챕터는 영화의 역사 해서 네. 그 최영철 한양대 교수님께서 집필 중이시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영화의 문화와 사회성에서 수원대의 조혜정 교수가 집필 예. 중이고 이제 3챕터에서는 영화 예술성 해서 김수남 청주대 교수님이 집필 중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화과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영화의 산업성 부분 네. 그 5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고 계신 김은영 씨가 예. 산업성 원고를 지금 집필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2부에서 영화로 배우는 세상 방금 말씀드렸던 뭐 문화 부분은 영화평론가이자 필름 2.0 기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영진 씨가 아, 집필 그렇군요. 중이고 뭐 사회 부분은 해양대 교수의 이신 예, 박성수 예. 교수님이 집필 중이시고 정치 부분도 또 영화과 교수 남한석 예. 교수가 집필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사실 영화라는 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진들의 첫 번째 영화 교과서를 만드는 필진들의 그 부담이나 아니면 몫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필진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 안 하시나요? 아,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전제되어 있었고요. 예. 이제 일단 그 지금 저희가 교과서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제 편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곱 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영화과 교수분이고 한 분은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여덟 분이 처음서부터 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집필할 것인가를 매주마다 만나서 한 석 달간의 스터디를 통해서 교재의 방향과 내용을 정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다라고 판단되는 필진들을 섭외해서 집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찬위원들과 집필진을 따로 구성한 것이 나름대로 영화 교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네. 집필진 입장에서 보면 그 전체의 내용을 자신들이 참여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네. 그것이 이제 편찬위원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그 내용과 이런 방향은 이해를 하고 이제 집필진들에게 선택할 만한 그 영화 교재 어떤 텍스트에 대한 재량권은 드렸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그리고 쉬면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이 교과서의 그 가족 부문에서, 그쵸? 그러니까 영화로 사회 읽기 중에서 가족에 대한 테마를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영화로 제시했다는 대부 중에서 러브 테마의 노래말을 입힌 곡입니다. Speak Softly Love,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화 교과서에 실리는 영화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중에서 Speak Softly Love,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영화교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명대학교 서인숙 교수와 함께 영화 교과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그 이제 고3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영화 과목도 시험을 치는 건가요?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문화나 예술 교육 차원에서 선택교 과목,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는 입시의 네. 억압이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로 영화 교육이 실행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네. 또 그 수능에 그 영화 과목이 들어간다면 영화를 전공하는 저 같은 교수로서는 굉장히 좀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게 청소년 교육에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과목이 단순히 청소년들이 수능 시에서 점수를 잘 따야 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암기 위주의 어떤 과목이 된다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줘야 하는 영화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영화 과목을 가르칠 만한 인력은 기존 선생님들 중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 선생님들께서 영화가 정교 교과목으로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영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활동발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부에서 예.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선생님께서 이제 과외 지도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영화 교과목이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이 된다면 현재 그 영화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사들이 파견돼서 그 영화 교과목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제작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제작 여건이 가능할까요? 부분적으로는 충분한 기자재나 공간을 그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반이나 뭐 특별활동반을 통해서 영화 제작,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든지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예. 많이 보편화되어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느냐는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현재는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영화 교육을 받은 그 영화 교사들이 배출이 돼서 영화 제작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가 바로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재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각 학교마다 그러면 그런 기자재가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든지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말고 이제 정식 교과목이 되면 예. 어떤 정부에서 뭐 지원이 나가는 건지 예. 어떤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문광부 지원으로 내년서부터 그 시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범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게 영화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네. 그 선정된 학교 중에서 이제 정식 교과목, 그러니까 선택 교과목이라든지 재량 활동을 개설하는 학교에게는 일정 부분의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자재는 주로 이제 카메라하고 뭐 조명기 네. 아니면 뭐 프리미어 편집기 네. 이런 걸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설하는 학교들에게는 전액 다 교사 인력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 교과목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문화 영역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지금 시범학교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 예결위를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내년서부터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혹시 우리나라 외에도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 영화 교과목이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물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영화 교육이 70년대서부터 시행돼 왔었고요. 그랬어요? 고등학교에서요? 예. 예. 초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요. 예. 정식 교과목으로 계속 운영이 돼 왔고 미국에서도 정식 교과목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실행이 돼 왔고 네. 영국, 미국 다 교재가 있습니다. 영화 네. 교재가. 그다음에 불란서 같은 경우는 그 정식 교과목으로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입시에도 영화 교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영화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채택해서 그 입시를 치러야만 영화 전공자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영화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일종의 이렇게 참고로 삼는 다른 나라의 어떤 교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참고로 삼은 게 영국에서의 교재와 불란서, 그다음에 미국 그 세 나라의 교재들을 저희가 참고로 네. 삼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타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예술 쪽,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재들도 폭넓게 저희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미국, 프랑스의 영화 교재들이 각각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은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차원에서 네. 미디어 읽기 차원에서의 교재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불란서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화된 교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타 매체하고 연관서 속에서 처음에 교재 자체가 사진과 회화의 어떤 시지각적인 현상의 연관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영화 독자적인 언어성을 강조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뭐 영화 갖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의 기능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네. 미국의 교과서는 주로 스토리보드라든지 아니면 촬영이라든지 편집 좀 더 실기 위주네요. 예, 예. 그런 쪽의 특성을 지닌다고 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세 나라가 모두 다 그러니까 초중고 과정에 다 있는 건가요? 그 교과목이?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만 예. 있고요.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네. 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교육으로서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이번에도 또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영미 푸 대표적인 서구 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근데 이 영화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뭐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읽긴데 혹시 뭐 제3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영화나 영화 교재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시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영화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세계의 나라라고 네. 볼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걸 참고로 했을 뿐이고요. 그 영화를 구성하는 데서 교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문화적인 네. 조건들을 많이 고려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영화 교과서에 어떤 영화 교과서가 나올까? 서점에서 살 수 있나요? 이제 내년에 이제 배포가 되면 네. 서점에서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이 영화 교재가 완벽하다라고 자부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미완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재판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정말 하고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여러 종의 교재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용을 집필하고 있지만 중학교용, 뭐 초등학교용, 그다음에 정규교과목 외에 뭐 특별활동반용 뭐 이렇게 네. 하고 같은 용도에서도 여러 개의 다양한 교재들을 지금 앞으로 집필할 계획이어서요. 네. 만약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그 고등학생들 그중에서 뭐 영화 활동을 하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장 교사들하고는 많이 접촉을 네. 해봤고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이 교재 완성 다음에 그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을 모은 공청회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더 잘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책임이 아주 막중하세요. 교수님. 아유,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이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예, 지금 교재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와호장룡에 예. 나오는 Farewell 듣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좋네요. 아, 영화 교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상명대학교 서인숙 교수님과 내년에 나올 고등학교의 영화 교과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슬픕니다. 이리 듣고 저리 듣고 방송도 듣고 녹음본도 듣고 MP3로 듣고 그렇게 하루 종일 듣고 있답니다. 김도균 씨, 라디오로 녹음해서 들으면 시간을 박제해 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붙들 수 없는 시간을 쥐고 있는 듯한, 추억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언제는 꺼내볼 수 있는, 꺼내 들을 수 있는 기분. 언제나 누나를 곁에 둘 수 있는 기분. 그렇답니다. FM 영화음악을 듣고 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나, 하신 김도균씨 고맙습니다. 멋진 방송, 행복한 방송, 동서고금 유례 없는 세계 최강의 영화음악 방송 부탁하신 오정민씨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윤서연씨, 고현주씨 신청곡입니다. 브릿 존스의 일기에서 벤 모리슨이 부른 노래죠. 브릿 존스가 브릿지시 마크에게 막 뛰어가던 그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Someone Like You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hining through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Make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doing some soul searching Find out where you were at I've been up and down the highway In all kinds of foreign lands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